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정리는 웬남 사회주의 공화국 창건 71돌 즈음에서 웬 수원푱 정부 수상에게 2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번영하는 웬남을 건설하기 위한 그와 웬남 정부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이 있으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가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했습니다. 축전은 또한 그가 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정부 수상으로 재선된 데 대해서도 축하를 보냈습니다. 이날 리영호 외무상도 웬남 사회주의 공화국 창건 71돌 즈음에서 판빙밍 정부 부수상 겸 외무상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